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과감히 맞서 싸우고 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여 이탈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진선미연대성협회, 조선과의 진선협회 이탈리아 지부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